부정함 바람만 불어 오동이 날리니 가을은 깊어졌구나. 꿈 사라지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 내 생명 고동이 닮았네. 가을은 너무 싸늘하구나. 무정한 바람 불어 오동이 날리니 가을은 깊어졌구나. 바람에 날리는 낙엽 내 생명 고동이 닮았네. 가을은 너무 싸늘하구나. 해는 서산해지고 무정한 바람 불어 오동이 날리니 가을은 길